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쯤하여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 일행,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들인 최세용 가족, 강자화, 류통사 가족 일행들, 제중 항일혁명 열사 박길송 가족, 제중 항일혁명 투사 서순호 가족, 해외 연고자 손원태 가족이 1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인 호진일 가족이 왔습니다.